Cuando tu radio intenta decirte algo, escucha las señales y sintoniza el tiempo del corazón. Por la mejor radio online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Comienza tu viaje auditivo por Asia. Muchos hemos conocido sobre el amor de los fans a los idols, y de los idols a los fans. Las demostraciones de afecto se han visto de una manera inimaginable alrededor del mundo. Desde grupos de fans haciendo magníficos movimientos sociales para ver por el bien de los idols, hasta idols componiendo canciones para sus fans. En actos de generosidad desbordante, pondremos sobre la mesa al conocido Kim Dong-wan, quien ha sido conocido como el rey de las donaciones. Y es que en un acto de amor por la humanidad se ha visto involucrado en una gran cantidad de donaciones. En una de sus múltiples donaciones, Kim Dong-wan declaró: "Deliberaba en una ocasión sobre qué grupo de personas necesitan ayuda, pero no reciben mucho apoyo y pensé en las mamás solteras y sus hijos. Espero que la sociedad sea igual en ayudar a los demás, para que no exista nadie que tenga que vivir en situaciones difíciles". Comienza tu viaje auditivo por Asia. Esas palabras de amor que no pueden ocultarse tan fácilmente están talladas en mi cabeza y corazón. Cuando el hoy pase y el mañana venga, ¿regresarás a mí? Extraño llamar tu nombre. Te extraño. Missing you. Kim Dong-wan. Oh, 너의 귀 속말이 사라질까 어린애처럼 Esta canción es bastante antigua, pero estoy tratando de escribirla de nuevo con un corazón fuerte, para que puedas escucharla, estés donde estés. Puedes buscarla como una canción del pasado, como tú y como yo, como nosotros cuando estábamos enamorados. A Song from the Past, Solar and Casey. Yeah. El amor es tan increíble. El amor es tan genial. Aunque cierre mis ojos, incluso en mis sueños solo pienso en ti. El amor es tan increíble. El amor es tan bueno. Love is so amazing. Rim note. Corazón. A continuación, cumplimos tus peticiones. En comparación con nuestros anhelos, las despedidas son más rápidas. Starry Night, Suho. Cool. Incluso si todos dicen que soy un tonto en el amor, está bien porque es por ti. Loveful. I'm flying. 어떤 날엔 그냥 이유 없이 설레고 짧게 자른 단발머리도 예뻐 넌 뭐가 좋다고 웃기만 해 yeah. 영화 볼 땐 제일 뒷자리를 좋아하는 너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너만 보이면 okay 손만 잡아줘도 괜찮아 내게 모든 게 사랑스러워서 누가 훔쳐갈까봐 겁나 난 매일 널 기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뭐래도 눈부셔 네 찰랑이는 머릿결에 네 숨이 턱 막혀 한 번 더 날 봐줘 널 향한 내 눈빛이 진지한 거 너 알고 화장한 한 생얼 불태 안경에다 늘어난 듯한 추리닝 바지까지도 안모 이렇게 예뻐 비율이 또 완벽하잖아 Yeah, yeah, yeah, yeah. 말하기는 아무것도 모르지. 아름다운 본 적이 없으니 친구들아 혹시나 호구라 본다면 맞아 그 누구를 찾아봐봐 온다. 내가 어리석고 답답답한 짓을해도 딱딱딱 그녀만 보면 바로 샤샤샤인 진심이란 걸 알아보기 때문이니까 말해 바보가 되는 That's me. 뭐래도 눈부셔 Siento como si mi corazón hubiese dejado de latir, y aunque te hayas ido, aún sigo aquí. Este trauma ha sido grabado en mi mente, y mientras mis lágrimas se secan, te recordaré cálidamente, mi amor. 달빛 아래에 나 홀로 잠이 들겠죠. 꿈 속에서 전한 그대를 찾아 헤매이며 이 노래를 불러요. I'm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깃들 새겨 my blues. 뜬 구름에 날려보낸 산다. I'm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깃들 새겨 my blues. 뜬 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Oh, oh. El amor se va. Tengo que forzarme a mí mismo a olvidarte. Debí haberlo hecho desde que me abandonaste. I am a loner. Cien Blue. Wetoria, Wetoria. Wetoria, Wetoria. Papa, papa, don't let dun dun il pa. Papa, 이미 너는 난 꽃을 보고 있어. Check it, the one, two, three. 시계번호 맞춰 다 보는 게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요즘 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이 찾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일초라도 넌 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보더라. I know you're mocking me. 너와 나의 거리 멀어진 그리고 벌어진 사랑보다 못한 우리 사이. Baby, Wetoria, Wetoria, 다리디디다라뚜. Wetoria, Wetoria, 다리디디다라뚜. Wetoria, Wetoria, 사랑에 슬퍼하고 사랑에 눈물진 Wetori. Sad, sad, sad, sad, sad, sad, sad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no, no, no. Nobody knows, 난 몰라. 1, 2, 3, 4, 5, 6, 7, and 9. 수많은 밤에 새우면 나를 달래고 있어. 차라리 다른 사람 생겼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난 너를 죽도록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Check it, 1, 2, 3. 이 말을 되새겨봐도 이리저리 둘러대는 거짓말이야. Baby, Wetoria, Wetoria, 다리디디다라뚜. Wetoria, Wetoria, 다리디디다라뚜. Wetoria, Wetoria, 사랑에 슬퍼하고 사랑에 눈물진 Wetori. Sad, sad, sad, sad, sad, sad, sad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no, no, no, nobody knows. 난 몰라.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nine. 수많은 밤에 새우가 나를 달래고 있어.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사랑을 내게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억지로라도 너를 지워야겠지. 날 버린 널 생각하면 그래야겠지. Gone, gone, my love is gone. Wetoria, Wetoria, 다리디디다라뚜. Wetoria, Wetoria, 다리디디다라뚜. Wetoria, Wetoria, 사랑이 아파하고 사랑을 기다리는 Wetori. Sad, sad, sad, sad, sad, sad, sad tonight. Don't make it one day. No, no, no, no, nobody knows. 날 몰라. 1, 2, 3, 4, 5, 6, 7, and 9. 수많은 밤을 새우며 눈물 흘리고 있어. 디센, no sabes lo precioso que es algo hasta que lo pierdes. Me di cuenta de que era amor cuando te perdí. The end. God 7. 끝이 구나. 아마 후회하겠지. 이 순간은 너를 통해 나의 구슬 찾았는데 잃어가겠지 그 자락에서. 나 너와 함께 했던 어제가 너무 그리워. 지나간 기억을 걸어보는 중이야. 너와 함께 했을 내일이 보고파서 영원히 같이 하자고 널 떠올려보지만 우린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 My love, love, love 이제는 say goodbye. Sea la realidad siempre y cuando sigas en mi corazón. Haré todo lo posible para que descubras lo cálido que se siente en mi corazón cuando está contigo. Everything. Scrap. Tomorrow, my teacher. So now, hope for you. Donde tú estés, yo estaré. Toma mi mano. Contenernos el uno al otro es suficiente. Está bien si las cosas se ponen difíciles. Nosotros podemos contra ello. Solo hay que seguir avanzando. Summer, follow us. Mississippi Gang, how they gonna roll with us? about that. We fish it, fish it like. 때로 다 니스로 파도가 치스로 파도도 다 바다를 향해 drip 다 던져버려 drink it. 순간을 저게 아는 yeah feeling me. 파도 안에 swim 더 정신없이 quick. 넌 찾아 준비됐어 저 태양 아래 빛. 저기 바다를 넘어 지는 태양을 향해 갈 때에 멈추고 싶은 순간이 와도 머리 한 번 쓸어 넘기고 외쳐 하고 나갔다 Vamos, aunque no haya una respuesta, todavía puedes empezar a luchar. Algunas veces podemos ser tontos y correr incluso con los errores y las lágrimas. ¡Vamos! So what? BTS. Somebody call me right. Somebody call me wrong. 날 신경 쓰지 않을래. 나도 그럼 어때. So what? We are, we are, we are young and wild and free. 답도 없는 고민, 고민 그 속에 빠져 있지 마. Yeah.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다 해도 웃겨뜨리며 바람을 가르자. 때론 바보같이 멍청이 달리기 실수한 눈물 속에 riches. Ay, 너무 쉬고만 쉽대. Ay, 그들의 고통과 패배. Ay, 모두 내게 몰아칠 때. Ay, 어떡하긴 뭐 어떡해. 답은 하나밖에 없게. 형 믿고 달려보자. Go so what, what, what, yeah. I wanna die right now. I wanna fight right now. 걱정이 싫어 인생은 길어. 가까 I wanna live right now. 왜 부러졌으니 밟아 엑셀. 일어나 저러나 사람 신세. 단다면 무슨 재미냐. 고통은 내 혼자 그래서 so what. So don't just stop. So what? 멈출 수 고민하지 마. Somebody call me wrong. 난 신경 쓰지 않을래. 너도 그러면 돼. So what? 멈춰서 고민하지 마. Llegará el día en que te agotes. Recuerda que tan hermosos éramos, que el poder se levantará de nuevo. ¿Qué expresión puede mostrar mi corazón? ¿Debería tomar mi corazón y copiarlo y pegarlo en ti? Quiero elegir y reunir todas las palabras dulces para ti, pero se quedan atascadas en mi garganta cuando estoy junto a ti. Ririyu, 17. Take this to my way, but no matter now, won't you? It's so wise, science, baby. At the same time, and I know you just can't get enough. I know, and yes, so give up, she's for a dream ship. Vida, para que podamos empezar desde nuestro amanecer. Yeah.